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사업을 시작하신 52돌세 즈음에서 미얀마, 민주공고, 인디아, 도이치란드, 볼가리아에서 경축집회, 토론회, 우리나라 도서, 사진 및 수공예품 전람회, 영화 감상회가 11일부터 17일까지의 기간에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종일 동지,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의 불멸의 혁명 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전출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노작들과 우리 조국의 자랑찬 모습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수공예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조선노동당 깃발 등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한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당 건설 용도 업적을 칭송했습니다. 민주공고에서 진행된 행사에서는 경의하는 김종훈 동지께 올리는 축전이 채택됐습니다.